힘들어 마음이 괴롭혀 밤이 그리워 많이 기억하긴 하니 들지 않아 잠이 그래 난 잠시라고 믿어 아직은 아니지만 I'm sorry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쉽게 잠 못 드는 이 밤 그땐 그녀가 좋았어 네가 너무 지겨웠어 할 말이 많아지는 밤 이 느낌 싫어 그땐 쉴 줄 알았는데 어째서 눈물이 나요 이 느낌 싫어 지금 내 옆에 잠든 그녀가 너로 보이잖아 Hey 네가 없는 밤이 이렇게 외로운지 몰랐어 나 몰랐어 너를 그리워하며 그녈 품에 안아요 슬픈 밤 너를 보낸 후에 네가 없는 이 밤 익숙해진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슬픈 밤에 난 준비돼 있어 모질게 욕을 해도 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잡아도 돼 벌써 난 너의 part 미쳐 올라가도 돼 Knock knock, are you there? Knock knock, give me an answer. 대답해봐, 무릎을 현관 밑에 두고서 말하잖아, 네 기억에 있는 나는 죽었어. I was dead. 오늘은 해줘, oh, 오늘은 대답해. 못 견디겠어, 사라져. 제발 내 곁에. 이 느낌 싫어. 그땐 쉴 줄 알았는데 어째서 눈물이 나요. 이 느낌 싫어. 지금 내 앞에 잠든 그녀가 너로 보이잖아. 이 밤에 I'm missing you tonight.